그린 흰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 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이 싫으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찐것이지만 한기불 초가 집도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둘은 추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이 싫으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찐것이지만 반딧불 초가 짓돈인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둘은 추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한 백년 살고 싶어.